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31장까지 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소집하고 유월절 절기, 유월절로 이어져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유대인의 최대 종교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지켰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이 일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령들을 보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실제로 이제 둘째 달 14일째가 되었을 때 무교절을 이제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로 보면요,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이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라는 말들이 또 나옵니다. 25절에도 보면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결국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지킨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물론 히스기야가 예배드린 이야기들이지만 좀 역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13절부터 계속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는 무엇을 했던 일이냐면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했다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리고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배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의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함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에게 예배했던 모든 기물들을 버려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헌신하며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제물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성결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목사님이 예배 좀 열심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야, 저렇게 진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목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보면 그들의 예배에 열심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게 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대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요, 일주일 동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해요. 예배가 일주일간 지속되었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을 더 드리기로 결의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한 2시간 드렸는데 2시간 드리고 나서 2시간 더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온 회중이 그렇게 결의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안에 가장 귀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교회 와서 서로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이것저것 수다 떨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그 열심이 심지어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를 아쉬워하면서 더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습들은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량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량을 대신 잡아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성결하게 해주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도 너희들 어떻게 정결한 예식도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도 안 하고 왔느냐라고 막 혼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하여 대신 그들을 양을 잡아주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섬겨주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들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요, 이 레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 이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혼나고 정죄하고 쫓겨나야 될 것 같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18절 후반절에 보면 왕이 이번에는 그들을 위하여, 17절에는 레위인들이 누구를 위하여?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줬어요.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와서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조차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의 결례를 어기고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쳤다는 역사입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주고, 또 늦게 와서 정결 예식을 깨뜨렸던 사람들을 왕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예배가 계속되니까 누가 제일 힘들고 고생했겠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또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숙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었던, 이런 이야기예요. 이 모든 절기를 지금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지금 20년 가까이 죽어져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위로했다 그래요. 이 위로했다는 말이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함께 정결케 해주고 또 힘들고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간의 부족함들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일들이 있었을 때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셨던 이 격려와 그 서로 간에 칭찬해주면서 덮어주는 이 귀한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분리해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덮어주고 또 힘들고 수고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어떤 행사가 끝났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여름 성경학교 수고한 사역자부터 해서 선생님들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얘기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면 수고한 분들한테 내가 수고를 같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죠. 수고하셨다. 애쓰셨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족함을 보여주셨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덮어주라는 이야기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들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 그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점점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예, 나중에는 없었던 일까지도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됨들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하여 대신 양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수고한 이들을 위하여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쁨의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기쁨의 회복은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뭐 했대요?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공동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축복으로 가득한 공동체 되기로 서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죠.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그 사람 그렇게 되더니 결국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요즘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잘 준비 못해서 우리 사업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예배를 잃어버렸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도 없이 또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들은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가 정말로 그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예배다. 또 드리자고 이야기.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주 한 주도 거의 빠짐없이 정말 두 시간씩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곧 끝나가거든요. 네 주, 다섯 주 있으면 곧 끝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이제 6주만 있으면, 5, 6주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왜 끝나요? 목사님 또 다른 거 하셔야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 기쁨이 있죠. 그래도 그분들 안에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새벽 예배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눈 반짝 뜨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갈 때가 되면. 맨날 예배만 시작하면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안에, 앞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 이상으로 훨씬 잘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러고선 끝날 때 되면 다시 눈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으면 끝나는 어떤 타이밍이 올 때가 있잖아요. 끝나는 느낌이 올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아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일주일을 또 기다리나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끝낼 것 같으면 막 아쉬워서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일주일을 저 귀한 말씀을 또 기다리며 사나. 여러분, 그때 그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집회라는 집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저희 교회의 청년들이 다 예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 대충 준비하고 청년들도 뭐 예배 준비하는 예배에 그렇게 기쁨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누구 소개로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화요일 날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한 시간 찬양하고 한 시간 말씀 듣고 한 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예배 드려요? 세 시간. 근데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놀란 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제가 그때 그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회자로 됐을 때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가도 돌아갈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쁘게 막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웃으면서 왔다가 예배 끝날 때는 왜 이렇게 다 지쳐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진정한 서로 간의 사랑과 또 격려의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 연약함이 보여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는 공동체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혹시 약점이 들킬까 봐, 내 연약함이 보여질까 봐. 여러분,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공동체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연약한 자들,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주고 힘들고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격려해드려야지. 힘들고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드려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무엇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축복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뭐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축복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만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 기쁨이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것.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된대요?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만큼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축복받을 사람이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축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 축복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이기적으로 보면 더 남는 장사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축복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모습대로 축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저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한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것,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서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기쁨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